여운이 물든 싸늘한 빈자리에 상념의 조각들로 영원 불태워 지새면 초록빛 달 그림자는 아직도 빛나건만 우리의 사랑만큼 아름다울 순 없어요. 이젠 사라진 추억 속에 날들도 서럽게 아무것도 헛되는 없어.